HUBS 화가들의 은밀한 19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3.1혁명이 가져온 역사의 대전환을 생각해보면 3.1혁명이 어떻게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정통성을 이어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혁명과 관련된 화가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 화가는 미술계 여성혁명가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위풍당당하고 주체적인 멋진 삶을 살아왔을 것 같은 그녀. 하지만 알고 보면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원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데요. 막장도 두 손뼉이 맞아야 벌어지는 법. 오늘의 주인공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서로 화가 부부거든요. 막장 드라마 하면 감칠맛 나는 예고편도 큰 한몫하죠.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두 번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첫 번째 사고는 경전철과 충돌한 것이고 두 번째 사고는 남편과 만난 것이다. 남편을 만난 것이 사고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원작을 직접 느껴보시죠. 이영지 낮밤 오늘의 은밀한 사생활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가 원조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된 데에는 그녀의 남편 디에고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맞아요. 오늘의 두 번째 은밀한 사생활의 주인공은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둘 사이 고통과 복수, 엄청난 반전까지 이들의 막장이 얼마나 역사적이었냐면요. 무려 멕시코의 500페소 지폐에 그녀와 디에고의 얼굴이 새겨져 있을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장 드라마 첫 회를 감상하시죠. 그녀의 첫 번째 고통은 어린 시절 오른발 소아마비로 시작되어 그런데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녀를 또다시 고통에 빠뜨려요.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 18, 프리다를 태운 버스가 경전철과 심하게 충돌합니다.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심지어 골반뼈가 새동강 나며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당시 사귀던 애인까지 떠나며 극악의 고통을 받아요. 하지만 강한 그녀는 몸과 마음까지 모두 나락 끝으로 몰린 절망의 순간에 다시 태어납니다. 이전에 생각도 해보지 못한 붓을 들고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고통 속에서 변함없이 강인한 자신을 새기듯 그려내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신통한 치유법임을 스스로 느낀 것이죠. 19살 프리다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디에고 리베라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당시 그는 이미 마흔을 넘긴 멕시코의 국민 화가였죠. 썩어빠진 기득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분노에 가득 찬 그때 그는 멕시코의 고귀한 역사와 빛나는 미래를 벽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교과서형 소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울화통이 터질 만한 그의 사생활을 들춰볼 거거든요. 퀸, I want to break free. 디에고 리베라, 흡사 두꺼비와 하마를 짬뽕시켜 놓은 듯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람둥이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첫 번째 부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딸을 낳았습니다. 진짜 막장 그 자체죠. 사실 프리다 칼로는 그의 세 번째 부인으로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직후 결혼했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고통의 여왕 21살 프리다 칼로와 불륜이 취미인 43살의 국민 화가 디에고 리베라 둘이 만나 결혼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프리다가 아깝다 이런 생각 하고 계셨죠? 그녀의 부모님은 어떠셨겠어요?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식 같다며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둘은 불멸의 막장 드라마를 쓰기 위해 이미 행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도대체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녀는 사랑의 감정을 느낀 걸까요? 사실 둘을 엮어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바로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애정을 느낀 거죠. 둘은 모두 멕시코 공산당원이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그녀는 디에고가 속해 있던 멕시코 공산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디에고는 너무나도 바빠졌고 그는 이세를 갖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사고로 인해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그 와중에 뼈아픈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답니다. 이제 제발 이 여자에게 고통은 그만이라고 외치고 싶은 찰나에 또 막장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바람 외길 인생 40년, 디에고의 바람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 부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이 남자, 이제는 그 수위를 뛰어넘는 막장의 역사를 씁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마음의 준비 하시길 바래요. 테일러 스위프트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We hadn't seen each other in a month when you said you needed space. What? Then you come around again and say, baby, I miss you and I swear I'm gonna change. Trust me, remember how that lasted for a day? I say, I hate you, we break up, you call me, I love you. Ever. I'm really gonna miss you picking fights and me falling for it screaming that I'm right and you would hide away and find your peace of mind with some indie record that's much cooler than mine. Never. 머리가 아예 돌아버린 걸까요? 리베라는 이번엔 다름 아닌 프리다의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대도 기가 차는데 부인의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막장 남편. 아니 정신 나간 놈한테 뭔 매력이 있는 거죠? 불륜을 시작한 시점도 프리다가 두 번째 유산을 했을 때쯤이라고 해요.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디에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상하게도 한 여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다. 프리다는 이런 나의 역겨운 성격으로 인한 희생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인일 뿐이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프리다는 역시 붓을 듭니다. 긴 말 없이 한 장의 그림을 그려 그에게 보내죠. 바로 단지 몇 번 찔렸을 뿐이라는 작품입니다. 피 묻은 단도를 든 남자,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알몸으로 누워있는 여자. 이 그림은 당시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살인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데요. 그 당시 범인이었던 남편은 칼로 몇 번 찌른 것밖에 없어요 라고 변명했다고 해요. 그녀는 이 어이없는 불륜 사건을 디에고와 여동생 불륜 사건에 대입시킨 거죠. 액자까지 튀어묻은 붉은 피, 프리다의 고통이 그림을 넘어 현실까지 범람한 듯한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녀는 이를 갈며 복수를 시작합니다. 막장 드라마 이제 시작이라고요. 선미 가라고. 핫한 그것. 화가들의 은밀한 식구 속 코너 핫한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막장 복수극의 결말, 눈에는 눈, 예술에는 예술. 예술가를 예술로 넘어서는 것만큼 큰 복수가 있을까요? 그녀의 예술 목적은 오직 순수한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 국민 화가를 넘어 전 세계 대중에게 사랑받는 월드스타가 됐죠. 오늘날 디에고와 프리다가 가진 국제적 명성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프리다의 압승입니다. 그런 예술가로서의 큰 업적 중 저는 오늘 프리다 칼로의 두 명의 프리다를 소개하고 싶어요. 심장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명의 프리다가 앉아 있습니다. 우측 프리다의 손에는 디에고의 사진이 담긴 메달이 쥐어져 있죠. 좌측 프리다는 가위로 심장으로 이어진 혈관 끝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림에서 프리다의 속마음이 들려오는 듯한데요. 과거의 프리다는 디에고를 심장처럼 쥐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 예술가이자 독립적 여성으로 거듭난 프리다는 디에고를 잘라버리겠다. 혈관을 자르는 고통이 따를 들어도 이제는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아이브, 러브 다이브. 것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Narcissistic 막 거래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려 넌 내게려 숨 참고 Let's back 은밀한 비밀과 사생활을 가진 주인공은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였습니다. 사실 프리다도 점잖은 복수만 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바람을 펴서 그에게 복수를 했거든요. 결혼 후 모든 일상이 막장 같은 이 둘.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과 대중들이 프리다의 작품에 더욱 관심을 보였던 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이라는 점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프리다 칼로의 명작들이 과연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둘은 사랑이 아닌 예술을 위해 만나야 할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김경주, 저는 송재훈이었습니다. HUBS